HUBS 홉사이트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부 여러분 지금은 하루의 소식들을 홉스의 시각으로 신속하게 전달해드리는 홉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십 수백 가지의 사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홉사이트에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야탐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예고 사건의 수사 난항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이 시간엔 사건에 대한 경위와 사이트 측 수사 비협조에 관련한 설명을 전달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2026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적용될 교육정책 방향의 큰 틀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이 시간엔 교육제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최근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엔 야탐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엔 불도 지르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요. 익명의 작성자가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수인분당선 야탐역에서 흉기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했는데 글 작성자가 붙잡히지 않으면서 주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글이 게시된 사이트 측이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이트의 글쓴이의 IP 정보 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사이트 측은 우리도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사이트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이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해당 서버 소재 파악 후 해당 국가에 공조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관련 절차를 마치고 공조 요청을 한다고 해도 협조가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네티즌은 아직도 범인 못 잡은 거죠? 가족이 대중교통 타고 출근하는데 너무 신경 쓰여요 라며 불안감을 호소했는데요. 이 사이트 서버의 소재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이용자 정보를 확보해 이번 사건을 벌인 글쓴이를 찾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난 25일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 주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미래교육을 설계할 밑바탕이 나온 것인데요. 미래교육 설계도의 키워드는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성장과 역량 중심의 평가, 그리고 대입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국교위가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종의 설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대입 패러다임의 전환이 언급됐는데요. 학생의 성장과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는 방향성을 내놓음으로써 현행 대입 제도를 손질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수능 이원화, 수능 선원수령평가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등이 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번의 수능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거나 객관식 문항에서 답만 고르는 식의 현행평가와 대입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을 결정하면서 국교위가 논의 과정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두고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27일 홉사이트에선 야탐역 흉기난동 사건 수사 과정의 난항, 그리고 새롭게 나온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홉사이트는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들로 학부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 오늘의 상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전해드릴 오늘의 상식은 노멀 크러쉬입니다. 노멀 크러쉬, 보통의라는 의미의 노멀과 바나다라는 뜻의 크러쉬를 결합한 신조어인데요. 젊은 세대들이 돈, 명예, 권력, 성공 등 세상이 정해놓은 화려한 것들에 질려 오히려 평범한 것에서 매력을 찾는 현상입니다. 이들은 사회가 정한 기준보다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소소한 일상에서 마음의 위안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 몇 가지의 노멀 크러쉬 현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소박한 삶의 여유를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인 휘게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자연스러운 멋을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인 놈쿠어도 노멀 크러쉬 현상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ASMR을 들어보셨나요? 잔잔한 소리를 들으며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영상인 ASMR도 노멀 크러쉬를 추구하는 현상 중 하나라고 하네요. 우리는 요즘 엄청난 양의 정보와 자극을 빠르게 접하고 도파민이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자극에서 벗어나 평범함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상식, 노멀 크러쉬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이채령, 아나운서 김준영, 그리고 엔지니어 윤세현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